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괴뢰 호전광들이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남조선 전 지역에서 을지 전쟁 연습을 벌여놓을 것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괴뢰 호전광들은 있지도 않은 북사이버 테러니 GPS 전파 교란이니 하고 떠들며 이에 대응하는 실제 훈련의 확대 강화에 기본을 두고 올해 을지 연습을 벌여놓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